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의 혁명활동 양력을 그이께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2돌세 즈음에서 노무니아 사회주의당이 15일 인터넷 홈페이지 뜨리꼴로루에 올렸습니다.